나뭇가지 사이에 바람 불어가면 어디선가 들리는 그대 목소리 저 산고기 위에 움직이고 있는 하얀 구름 속에 그대 모습이 있네 바람같이 날라 아무도 모르게 그를 지켜보며 날려가고파 바람같이 날라 형선엔 아무도 없지만 그때 없는 이곳에 있을 수 없어. 모든 것 잊을 수가 있나. 저 멀리로 가보자. 그때는 이곳에 없네. 이제 그만 가보자.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갈 수 없는 먼 곳이기에 나를 울려주는 봄비 잊어야 한다며 너무나 아픈 마음 보내야 한다며 너무나 아픈 마음 돌아서 가는 길에

못한 이 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노라 다정하게 미소 지며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내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한 빛 속의 여인 난 그 여인은 t 출발함도 불어와